가지마 가지마 Thank you. 내가 싫어 간 것이 그리움의 이 노래를 머물 수 있을까? 가슴은 빈 술잔 낯선 바람은 꽃잎 떨구고 눈물이 되어 Yeah. 그대만은 못 잊겠어요. 이제는 애원해도 소용없겠지. 변해버린 당신이기에 내 곁에 있어달라 말도 못하고 떠나야 할 이 마음 나는 피로